보도에 의하면 미국 뉴저지주 한인회가 19일에 일본군 송로의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추모비에는 일본군에 의해 납치되어 송로의 살해를 강요당한 20만 명의 여성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참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추모비가 미국에 세워진 것은 이번까지 8번째라고 합니다.